이 거리 완전 난리야. 사람들 사이는 남이야. 함께하는 매 순간이 like boom boom boom boom boom. Hey girl, 영원 같던 찰나, 운명 같은 순간, 나를 한순간 뚫고 가. 넌 내 이름 불러주면 나에게로 다가와. 몰라, 순간처럼 낮아. 너를 마주하는 순간 oh my, 편하게 여기 앉아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. Oh, I don't care, 멀리 멀리 돌아간대도 이렇게 너의 곁에 반한 남자가 돼줄 테니. 널 더해 Baby, baby,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baby, 빛이 되준 오직 한 사람.